김현일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2일 조지 에드하르도 두스 산투스 앙골라공화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지 에드하르도 두스 산투스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대사가 정중히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경의하는 최고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자신의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대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조선의 통일 위업은 반드시 이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은 김정은 각하의 영도 밑에 올해 조선인민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